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1제보로 소중히 간직할 것이며, 영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에 희향한 모든 것을 당겨올 것입니다. 시원한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따르리 어머니 당이여. 참으로 복받은 생이다. 선군으로 밝은 길을 열어주는 위대한 당의 품에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운명을 맡긴 것은 태어난 첫걸음부터 인생의 모나먼 길 걸음걸음 믿어온 그 손길로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어머니 우리 당. 천만 자식들의 운명을 다 품어안고 대소한의 눈보라 삼복철의 무더위 쏟아지는 폭우를 예치어 천만리를 걸어온 우리 당. 폭풍도 불구름도 가셔주며 당이 헤쳐가는 그 전선길이 있어 우리 흘리는 땀은 보람찬 창조의 노래가 되었고 우리 가꾸는 오곡백과도 삶의 기쁨이 된 것 아니냐. 정녕 그 때문이여라. 바라보는 저 하늘이 그리도 맑고 푸른 것은 천만 가지 행복이 꽃피어날 그날을 향해 정진군길에 오른 우리의 가슴 가슴 이렇듯 신심에 넘치는 것은 정말로 복받은 우리의 생이다. 순결한 피를 주고 넙뛰는 숨결을 주고 드놀지 않는 신념을 주는 우리 당에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운명을 맡긴 것은 아름답고 환희로운 이 나라 수천만 아들 딸들의 삶이요 선군의 총대를 높이 둔 어머니 우리 당 그 품에서는 달리는 될 수 없는 복받은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이여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고귀한 삶의 언덕에 세워주는 은혜로운 어머니 조선노동당. 그 품에 핏줄을 잇고 생사운명을 함께하기에 우리의 삶은 그토록 긍지높고 빛나는 것이거니 우리 모두를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당, 순간도 떨어져 살 수 없는 어머니당을 우러러 토치는 천만 군민의 탐없는 흠모와 격찬의 노래, 온 나라 강산에 끝없이 미아리칩니다. 사랑이 새 힘이 샘솟네. 끝까지 따르리 어머니 다니여.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